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과 조국 통일 업적을 남조선 각계가 칭송하고 있습니다. 서울의 제야 인사 리철주는 김종일 용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신 그 모든 연대기는 당의 용도사에 영원 불멸할 업적이 수놓아진 위대한 연대기였다고 하였으며, 우리 사회연구소 상임위원권을 비롯한 각계층은 김종일 국방위원장께서는 특출한 예지와 확고한 통일의지, 비범한 용도예술과 동의 큰 포옹력으로 조국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때 대한 6.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4선언을 채택하시어 조국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업적을 쌓으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. 남조선의 언론들은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온 교래가 우러러 따라야 할 시세의 정치 고장, 통일의 구성,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.